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,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노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조선노동당 제7차대에 주음하여 에티오피아 펭귄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노작 발행식이 최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.